on my skin 이 밤의 끝에 난 혼자서 서 있어 함께 했던 행복한 순간들이 부서져 이젠 점점 사라져가 거짓없는 눈빛 속에 비친 빌런 끝까지 날 믿어 널 혼자 두지 않아 그 누구도 너를 나만큼 사랑하지 못해 이제야 뒤늦게 고백해 Face to face 널 사랑한다 말했지 내 거짓말에 더 깊이 상처뿐이라도 또 한 번 약속해 난 영원토록 널 갖고 싶어 그래 어쩌면 내게 미친 건가 두지 않아 그 누구도 너를 나만큼 사랑하지 못해 이제야 뒤늦게 고백해 Face to face 널 사랑한다 말했지 내 거짓말에 더 깊이 상처뿐이라도 또 한 번 약속해 난 영원토록